빼놓을 수 없는 것 있죠? 팝콘. 제가 아주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팝콘입니다. 옥수수알 한 줌을 기계 안에 넣고 잠시 있다 보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팝콘. 이 팝콘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이 팝콘이 빚어내는 행복. 행복이란 아주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드는 데서 느껴지는 것이겠죠. 오늘 영화음악 가족 여러분은 작은 씨앗, 아니 옥수수알 같은 기쁨들 그냥 지나쳐버리진 않으셨나요?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북대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서영무 씨.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영화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우린 이 말을 아주 자주 쓰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능 아니면 지식일까요? 지능과 지식의 발달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또 윤택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으뜸이 됐고요. 하지만 단순히 뇌세포만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해진 건 아니겠죠. 그 밑바닥에는 이 힘을 지배하는 원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영혼의 샘.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스크린에 나타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화는 사실 별로 없죠.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아름답고 슬픈 사랑 얘기들 전해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랑 또는 불가능한 대상과의 사랑을 그린 영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영화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죠.

영화 E.T. 중에서 플라잉이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주인과 지구 어린이들과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SF 판타지 E.T. 이 영화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까닭은요, 바로 믿음과 사랑, 이 불가분의 관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키는 우산대만 하고요, 머리는 꼭 양배추처럼 생겼죠. 땡그란 눈을 하고 쳐다보던 E.T. 처음 볼 때는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는 외계에서 온 식물학자였죠. 게다가 영원한 우주의 지혜와 텔레파시를 지녔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형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엘리오트. 이 두 사람은 그중 하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어쨌든 지구인과 외계인은 아무런 이해나 타산 없이 금방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티는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른들의 추적을 뿌리치고 우주선이 기다리고 있는 숲속에 도착했을 때 이티는 얘기합니다. 난 항상 엘리오트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야. 이티와 엘리오트가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그리고 둘은 굳게 포옹하죠. 엘리오트 역시 언제 어디서나 E.T.와 함께하겠죠. 우주선이 떠난 뒤에 떠오른 무지개. 그 무지개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스타샤 킨스키와 말콤 맥도월이 공연했던 영화 Cat People. 이 작품 역시 금단의 사랑을 그린 영화죠. 영화 Cat People 중에서 듣습니다. Putting Out Fire. 데이비 보이의 음성입니다. It's just a fear of losing you. Don't you know my name? Well, you've been so long, and I've been putting up fire. With gasoline. See these eyes so red, red like jungle burning bright. Those who feel me near, pull the blinds and change their minds. It's been so long. Wouldn't believe what I've been through. You've been so long. Oh, it's been so long. Well, I've been putting out the fire with gasoline. Putting out the fire with gasoline. That can never mend. These tears can never dry. Judgment made can never bend. See these eyes so green, I can stare for a thousand years. Just be still with me. You wouldn't believe what I've been through. 영화 캣피플 중에 나온 노래 Putting Out Fire,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였어요. 뮤족, 그러니까 고양이족이라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 아름다운 처녀 아이리나. 그녀는 동물원에 근무하는 올리버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뮤족의 저주받은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캣피플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물어 죽여야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캣피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이리나는 이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올리버에게 순정을 바치고 표범으로 변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 후에 올리버는 동물원을 순회하던 중에 검은 표범의 우리 앞에 서서 그 표범을 바라보지요. 그 순간 두 눈이 마주칩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사랑.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하지만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사랑이란 감정에는 어떤 한계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보여준 영화였죠. 인간과 동물과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아름답게 그린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늑대계라고 제목이 바뀌어서 개봉됐었는데요. 화이트 팽. 아주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나누는 그 교감을 마치 어머니 가슴 한 구석처럼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그린 영화였죠. 아, 농학교 교사와 말 못하는 농아 처녀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 중에서 듣습니다. 바하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2악장 띄워드릴게요.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 중에 삽입된 바하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2악장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말 속엔 불가능 그리고 편견도 없지요. 격렬한 사랑의 불꽃을 침묵 속에서 태우고 있는 사라.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리스. 이 두 사람의 사랑 속엔 소리로 표현되지 않을 따뜻함과 이해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전 이 영화를 보고는 괜히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란 게 때론 참 간사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말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게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수화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 연습해보기도 하고, 아마 이 영화 보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수화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 영화 안에 나왔던 그 수화들이 좀 말과는 다른 느낌, 아주 뭔가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몸속으로 몸으로 그대로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또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태리 육체파 여배우였죠. 클라우디아 까르디날레가 주연한 부베의 연인, 라라가자 디 부베. 감옥에 있는 연인 부베를 위해서 14년째 면회를 다니고 있는 여인 마라. 그녀에게 사랑은 이미 환상일 수가 없죠. 그것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고통, 그 자체인 동시에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 그것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죠. 한 여인의 기다림이 까를로 루스디게리의 선율과 함께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죠. 부베의 연인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 그것은 아마 현실 속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약아져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 반대로 어리석어져서 그런지 사랑의 참 의미가 잊혀져가고 있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는 아낄 수밖에 없고요. 인어와 사랑에 빠진 남자, 톰 행크스와 나릴 한나의 애정을 담은 스플래시입니다. 이 스플래시 역시 수많은 연인들에게 용기와 또 웃음을 가져다 준 작품이죠. 6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갖고 인간 사회로 온 인어. 그녀는 자신이 구해준 남자와의 사랑을 찾아서 모험을 떠납니다. 결국은 신분이 밝혀지고 그래서 둘 사이엔 이별이란 위기도 닥쳐오지만요.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인어가 된 다리 하나를 따라서 알렌, 톰 행크스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건요. 그 속에 자유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스플래시의 러브 테마입니다. 영화 스플래시 중에서 러브 테마였습니다. 저희가 아직 CD를 구하지 못해서 LP밖에 없었거든요. 앞에 좀 잡음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CD 시대에 이런 잡음이 들어간 LP 소리 좀 분위기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 이렇게 비가 칙칙 내리는 것 같은 영화, 흑백 영화 보면 참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옛날 분위기도 나고 또 CD는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너무 변명이었나요? 다음 영화 말씀드릴게요. 만화 영화로도 성공을 거뒀던 작품이죠. 미녀와 야수. 이 작품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감독이었던 장 꼭도의 시적인 영상으로도 유명하죠. 영화의 스크린은 내 꿈들이 육체를 가지고 투영되는 진정한 거울이다. 감독의 이런 영화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미녀와 야수는 영화라기보다는 한편의 시에 가깝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야수를 사랑해버린 아름다운 처녀 벨르. 작품 시사회에 참석했던 그레타 가르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야수를 다시 내게 돌려주세요. 만화 영화 뷰티 앤 비스트의 주제가 세레니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입니다. What do they know?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 이은 곡, 영화 만화킹에 나온 Nothing Gonna Stop Us Now였습니다. 사랑의 영원함은 정말 그 끝이 없는 것일까요? 많은 영화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초월하고 시대도 초월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이집트 공주의 사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 마네킹.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없는 물체 마네킹이 아주 예쁘고 순진한 소녀로 변해서 사랑을 속삭이죠. 개봉했을 때 진짜 인형처럼 예쁜 여자 주인공이라 또 그에 못지않게 잘생긴 남자 배우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 꿈과 환상을 끄집어내준 작품이었어요. 영화는 여기서 사랑의 얘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현실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예술은 더 아름답고 순수한 얘기를 창조해내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영혼의 사랑.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의 테마로 작용합니다. 왕조연의 신비스러움이 아주 굉장히 멋있게 작용했던 영화였죠. 천녀 유혼. 그리고 수정처럼 빛나던 이야기, 사랑과 영혼, 고스트.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넘나들었던 이 만남은 결국 이별을 맞게 되죠. 하지만 우린 그 누구도 그들의 사랑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의 재배를 위해서 잠시 가슴속에 묻어들 뿐이죠. 영화 천녀이혼 중에서 듣습니다. 정녀이혼, 장국영이 노래했습니다. 生路 美梦似路长 路里风霜 风霜托远光 红尘里 美梦有几多方向 找次次梦话中心梦 老去人往往，人生事。 전이던가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남자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보통 두세 번씩 이 영화 봤다고 하죠.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왕준현 신드롬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후 이 비슷한 아름다운 귀신 얘기가 홍콩 영화에 계속 만들어졌었죠. 영화 티엔율리혼 천녀위원회 주제가 극중 주인공 장구경이 직접 불러드렸습니다. 하루 24시간 이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서 인간은 무형의 삶을 지탱해 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 선택의 잣대로 삼고 계신지요? 사랑,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랑 얘기를 다룬 영화들 오늘 음악과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이 시간 끝곡으로는 영화 나인아픽스 중에서 유리스믹스의 노래입니다. This city is never sleeps. 이 노래와 함께 FM 영화음악은 문을 닫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